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공전을 찾아 14일 영국 레이버당 대외관계위원회 위원과 이 등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